그대 내게서 떠나가줘요. 아무런 말 없이 그 예쁜 입술 꼭 닫아줘요. 괴롭히지 말아줘. 어둠을 삼킬 만큼 아름다웠던 그 흔적들 없이 이 미련들이 날 아프게 해. 이게 너가 원하던 거니? Yeah. 내게 내게 왜요 왜요 언제쯤 나를 놓아줄 건가요? 그대 그대 왜요 왜요 한때는 너를 담았던 내 심장에 사랑 가시 가도 닿나 네가 남긴 흔적일까 이젠 다시 볼 수 없나 만질 수 없는 그대 그대 아주 잠시 그만할까 참지 못할 만큼 아파 사랑 다시 가질란 날 이 고통 속에서 너를 잊지 못하게 사랑하던 성숙해도 이별 뒤엔 I 얼른 너를 찾아도 아픈 건 나인 girl 하루살이 같은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해 이제 넌 꾸지 못할 꿈이 돼 내겐 아무 의미 돼 편히 쉴 수 없는 숨이 돼 아직도 잊지 못해 너의 흔적 너의 품이 가시라도 안길 텐데 이젠 그댄 보이지 않는 언덕 위 따라가는 내 발이 남긴 한 피 I still say goodbye and my heart stay crying 이제 내게 더 이상 남기지 마 다가져가 내게 내게 왜요 왜요 언제쯤 나를 놓아줄 건가요 그대 그대 왜요 왜요 한때는 너를 담았던 내 심장에 사랑 다시 가도 닿나 네가 남긴 흔적일까 이젠 다시 볼 수 없나 만질 수 없는 그대 그대 아주 잠시 그만할까 참지 못할 만큼 아파 사랑 다시 가질란 날 이 고통 속에서 너를 잊지 못하게 사랑하던 성숙해도 이별 뒤엔 I 어느 너를 찾아도 아픈 건 나인 girl 혹시라도 돌아오지 말아줘 다시 반복될 거란 걸 알잖아 결국엔 다시 그전처럼 대화를 하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고 영원이란 거짓을 남긴 채 또다시 혼자겠지 볼 수